함께 속삭여오는 목소린 더 좋아 조금 더 주저 말고 내게 다가와줘 Come on honey honey 내 맘을 녹여줘 내게 좀 더 가까이 와서 너의 품 안에 날 들어가줘 Come on, baby, yeah.